광명성절 경축 1조 우호 신춘 모임이 9일 도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임에는 히모리 후미시로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일본의 각계 인사들, 오가미 갱이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과 남승우 총연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총연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지난해 위대한 당의 용도 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녹화물이 상용되었습니다. 이어 발언들이 있었습니다.